Yeah, it's a special one. Shout out all my friends, fans, and family. This one's for you. 약속해 있잖아 when the day comes 성공을 얻는 날에 we gon' break some 느낄 수 없어 혼자서 나는 나로 처음부터 믿어주고 지켜왔던 나의 day ones fake chumps 이제 구분하기 쉬워 내 삶의 가치다 싶었던 놈들 전부 지웠어 그려왔던 나의 꿈 속엔 only 오직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과만 갈 기다려 감사해 정말로 이건 가족들 위해서 난 좋아하지 않아 친구들 위해서 난 좋아하지 않아 to the fans 멈출 생각 없어 걱정하지 마라 we gon' work work don't need break 포환 속에 누울 때 그때 쉽게 힘이 되는 널 고마워하는 의미도 포기하지 않고 I'ma give it everything I'm living good y'all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cause I know you mind I'm living good y'all I'm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I'm living good, y'all. Cause of you, cause of you, cause of you, all the pain is gone. I'm living good, y'all. I'm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yeah. 다르게 만드는 건 바로 너야. 세대 존재와 삶의 이유, Crazy my big sister. 어느 한 단칸방 그들 신혼의 첫걸음 수많은 가파른 언덕 삼남매를 업고는 고생토록 살아오신 10수년 위로해드리기 위해 더욱 성공이란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고 마침내 첫 곡을 선물과 동시에 해외 투어 공연 준비로 바쁜 내 모습을 비춰 그간 우여 곡절 지금 내 옆에 형 누나들과의 만남의 빅픽처로 남았기에 아름다운 비하인 씬 때문에 곱절은 값진 지금 하이라이트 씬 내 사람들과 동행함에 있어 God bless you 이런 숨 가쁨의 갈증 또한 appreciate it 세대 존재와 삶의 이유 Grace my big sister 날 기다려준 내 가족들 피게 된가 무게 두고 버틴 이유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for double AP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cause I know you're mine 잘 살고 있죠 I'm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always on my mind 잘 살고 있죠 cause I feel, cause I feel, cause I feel all the pain is gone 잘 살고 있죠 I'm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yeah. AP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카드 멤버들 그리고 히든카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우리 전 사장님 김사원님 딸내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라버니도 고생 많았고 사랑해 우리 카드도 사랑해 사랑해